왜 사랑하게 만드니 가슴 뛰게 만드니 나에게 울 수 없는 너잖아 나의 마음 모르겠니 내가 하는 모든 말 사랑한단 뜻인데 다치지 않게 여기서 멈춰야만 하는데 걸음은 멈추지만 마음이 먼저가 사랑한다고 그댈 잡으면 떠날 것 같아 그대 떠나면 다시 사랑을 못할 것 같아 그대 내 사랑인 것만 같아서 보내야만 하는 그댄데 나의 가슴이 말을 잘 안 들어 이젠 어떡해